내게 다가왔다. 아픔만 남겨두고 떠났네. 내 맘속에 슬픈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. 싱그러운 아침 햇살 같은 추억,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. 내 젊음의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 난